보도들에 의하면 남촌의 민중청골기 투쟁본부를 비롯한 단체들이 8일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과 부산, 대구, 제주, 남조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지에서 사회적 악필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이례째 전개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시작된 대중적인 종파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의 항의 행동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민중의 삶과 노동 조건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남조선의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가 6일 서울에서 노동자들의 집회와 농성을 가로막는 당국을 규탄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